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사람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미 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발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선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리고 뭐랄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뭐 신제품이라고 뭐 새로운 것이라고 막 하지만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냥 발명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의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구원케도 하시고 멸망케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성으로나 지혜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슈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며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대속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도,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성취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갑자기 불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사실, 그 구속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구원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엉망도 민서도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은 내 의나 행위로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 공로가 없으나 거저 값없이 받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엄청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을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이 구원 얻는 믿음 또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74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한 자를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택정함이 없이는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칼빈주에서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홈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수동태입니다. 창세전에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구원의 전 과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30절에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선택, 구원, 믿음, 칭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성취도 구원의 완성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로 믿게 하셨다는 사실. 이 말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믿으려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다면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예로서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야곱과 에서는 누구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들. 그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가 이들을 잉태하였을 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만 다 쓰죠. 11절 말씀. 다 보세요. 자,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하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관습에 의하면 에스가 장자로서 축복권을 이어받고 동생인 야곱이 에스를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축복하시고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십니까? 야곱이나 에스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고 그들에게서 무슨 선한 행위가 있거나 야곱이 에스보다 더 잘나고 어려워서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사실. 그 12절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12절만. 다 같이 시작.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12절 아니에요? 13절입니다. 제가 가끔 착각해요. 그럼 알아서 그냥 읽으세요. 갑시다.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삭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보시죠.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안 그러면 다음에 오해하십니다. 구원뿐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도 긍휼도 축복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시고 축복하실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주장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It's not fair.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습니까? 다 구원하시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십니까? 야곱이든 에서든 다 사랑하시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고 편애하실 수가 있습니까? 가끔 성도들 중에요, 시험된 성도들 보면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 편향,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 누구는 많이 흑하고 누구는 이렇게 악수도 그냥 세게 안 해주고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이거 시험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하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내가 택함 받지 못했어요. 내가 구원 받지 못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unfair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항변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이게 진흙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러면 무슨 그릇을 만들지 또 이 그릇을 어떤 용도로 쓸지를 이미 토기장이는 미리 다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의 용도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그릇은 귀한 것으로 왕의 박상에 올라가는 그런 금붓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오강단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진혁이 토기장에게 왜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는가? 왜 그릇을 만들때 이왕이면 왕의 궁상에 올라가는 귀한 것으로 만들지 천한 것으로 나를 만드십니까? 항의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시험받은 대로 쓰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시험받은 대로.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받은 물건이 시험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으로 하나는 천 있을 것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모두는 통의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들입니다. 진흙이에요, 진흙.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작정하신 뜻대로 나를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용대대로 나를 쓰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도구로 쓰기도 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그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다른 길 하며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쌓은 공로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소원하고 다른 박정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믿으실 마음에. 아멘. 아멘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축복.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목사님,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를 다 택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러 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택한지 아닌지, 택한 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이 사람 내가 상대 택하였다 이렇게 써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누구에게든지 가서 뭡니까? 복음을 전할 뿐이, 전도할 뿐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거죠. 자,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마음의 강박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는, 하나님 긍휼이 여기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돕는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 본능대로 산다고 한다면 사람은 악합니다. 완악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계속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그냥 그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아무리 완악하고 교만한 자라도 정말 그냥 강도 같은 죄인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셔서 구원 얻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요, 믿음은요, 절대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은혜 주실 때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서 인사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알고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들이 그냥 막 깨달아지고 막 이해가 되고 막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의 은혜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제가 문혜모 성도님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설교가 들리면 그러니까 설교가 들린대요. 할렐루야. 이게 참 이게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윤혜모 성도님, 아멘? 아멘? 그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대로 낼지어다. 아멘. 전 요즘 관심이 많아.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다.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로 주어진 축복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우리로 겸손케 하기 위함. 뭐 하기 위해서? 겸손함. 구원이 나의 잘남이나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내가 뭐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겠지. 겸손하는 거죠.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제껏 살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만님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시다. 오로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뿐. 감사할 것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신 그 이유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보장을 하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 행하는 것을 보고 구원을 해주시도록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늘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 믿을 수 있어요? 나도 내 자신 믿지 못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옳은 일을 행하고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볼 때는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구원만큼은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에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구원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선택한 자를 구원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세상에 오복을 가지고 있어도 이 구원받지 못하면 복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믿음과 구원의 복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대강전에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이 나 같은 죄인, 내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 이 죄인이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는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깨닫고 내게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 죄가 되게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